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를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베이루 김정숙 동지 혁명활동 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정숙 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김일성 주석의 가장 충직한 혁명 전우, 항일의 여성 영웅으로 명성돌치시었다고 하면서 김정일 동지를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훌륭히 하나 키우신 것은 여사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공적이라고 격찬했습니다. 조국을 방문했던 제1동포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애민의 헌신으로 순화오신 김정숙 어머님의 생애야말로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한 헌신의 한생, 조국의 자유와 해방, 부강번영을 위한 위대한 한생이었다고 칭송했으며, 제중 항일혁명투사 서순옥의 아들 김진송은 김정숙 어머님의 생애는 혁명가들의 영원한 귀감으로 빛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공고 노동계 시민협회 전국위원장은 김정숙 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조선여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시었다고 하면서 여성해방운동에 싸우신 그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